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명령을 통해 순종의 축복과 또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28장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임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8장은 전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4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임할 개인적인, 그리고 또 민족적인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5절부터 57절은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임할 민족적, 또 개인적인 축복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58절부터 이 68절의 내용은 율법에 불순종에 임했을 때 임할 민족적인 저주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2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축복을 누릴 가능성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그런 현실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좁은 문인 것이죠.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이 길은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누렸다기보다 그런 여기에 이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그야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실현되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우리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여서 받는 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럽니다. 얼마나 더 복을 받기를 원하냐면 산에 가서도 바다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나 복을 빕니다. 옷에서도 또 복이라고 쓰고, 이불에다가도 복이라고 쓰고, 밥그릇이나 수저에다도 복을 새겨놓은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는 복 받기 싫고 저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등을 받기를 원하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복들만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와 건강과 또 명예도 누리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보다 더 궁극적인 복입니다. 단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복들을 넘어서 영적이고 내적인 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며 찬송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실의 복들은 장차 우리가 이 누리게 될 복의 실체들에 비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도 잠시 후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복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할 것은 복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지, 복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축복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살면, 너희가 정직하게 살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것이에요. 삼가 듣는다는 것은 조심히 주의 깊게 들으라라는 말도 있고 또 원어로 보면 이 듣다라는 동사를 두 번이나 써서 강조함으로써 온전하게 듣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aithfully, 신실하게 그 말을 듣고 따르면 이렇게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선 딴짓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드문 학생들이지만 끝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대로 차근차근 가르쳐준 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두 학생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신실하게 온전하게 듣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은 무시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욕심에 따른 죄의 결과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분별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귀,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켜 행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믿고 끝나는 것은 불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행동을 해야만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듣는 것과 실천으로 옮겨서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만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라는 것은 없다. 99%를 순종한다 할지라도 1%를 불순종하면 불순종인 거지. 그러기에 순종 아니면 불순종, 마찬가지로 축복이 아니면 저주가 되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이 이 전체 28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 마지막에는 벌을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데 왜 계속 저주와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벌을 받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 이방 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남의 땅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의 복과 함께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경고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순종의 저주에 또 이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깊이 바라보고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장소와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자녀와 토지와 소유물 물질에서도 어디를 가든 무엇이든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위해 수고하고 평생의 삶 동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해도 매일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도 자녀 양육이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외쳐보아도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즉, 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이른다라는 사실. 즉 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임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의 약속들을 주시지만 내가 너에게 즉 하나님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복을 베풀어 주시냐 2절 끝에 보면 복이 내게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복이 너를 따라잡다라고 해서 영어로도 표현을 overtake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그 순종하는 자들을 쫓아 따라가서 반드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찾아가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제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명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값도 엄청 비싸거나 하지는 않은데 품질이나 맛이며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저도 여기에 가보았는데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60년 동안 햄버거를 팔면서 항상 신선한 재료로 손님이 보는 앞에서 즉석으로 햄버거를 만들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면 햄버거에 쓰이는 그 일회용 컵이나 또 이 종이에 보면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라는 이 브랜드의 이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6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when you come in, then when you go out 이렇게 해서 인앤아웃 이 브랜드의 네임도 이것을 상관해서 근거하여서 지었다고 합니다. 경주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놓으면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판매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또 다른 그룹, 이 칙필레이라는 그룹도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죠. 주일에는 반드시 이 안식일이 때문에 쉽니다. 문을 닫아요. 전에 기사를 보니까 풋볼 경기장에 칙필레이 매장이 들어가는데 주로 이 풋볼 경기가 주일에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 매출과 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들은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언제요?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만왕의 왕 되신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세상의 부요함과 이 복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여호와를 더 깊이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